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서거 다섯 돌째 즈음에서 베네수엘라, 메히코, 앙골라, 기내에서 최근에 강연회가 진행됐습니다. 강연회들에서 발언자들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 창건하신 조선노동당을 백전백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선군정치로 조선을 무적의 강국으로 건설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했습니다.